모두 사라져버려 꿈처럼 어디론가 흘러 바람처럼 흩어져버려 새벽이 올 때 저 어둠과 함께 Close your eyes 이 밤 서서히 지나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 없이 Close your eyes 잠시 내리다 끝이 아무것도 아닌 소나기처럼 피할 수 없는 눈물도 고단했던 삶의 몸부림도 지나가리 마지막 기회쯤